향해 옮겨놓고 싶은 거 Oh so so so 매일 아침 꿈에서 매일 같은 곳에서 그대 만날 수 있어 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네 곁에 있어 창문 열어 새가 날아가 지금 날 보고 웃고 있는 나도 늘 봐도 없어 몽롱하게 빠져들어 몸속에 피노키오 눈을 감아 난 신비를 믿니 내가 보여줄게 다 너에게 줄게 이리 가까이 와 너에게 담아줄게 그저 행복한 작은 소망 꽉아아아더리 퍼져있는 꼬마 인형 단순하게 생각해 비려비련 한 번만 더 내 어릴 적 모습 보려 꿈이 현실이야 근데 꿈이야 나는 천사표야 1, 2, 3